불감. 고려 14세기 전각 형태로 만든 고려시대 불감으로 지붕의 기와는 푸른색의 청동으로 남아있고 불감의 정면 여다지문과 내부의 판불은 금동판으로 제작했다. 불감의 측면과 후면에는 음판이 붙어있으며 불감 전체는 나무판 위에 올려져 있다. 불감의 내부에는 타출기법을 사용해 존상을 도드라지게 양각한 금동판을 부착했다. 금동판에는 부처와 합장한 보살이 각각 연화 대좌 위에 앉아 있으며 그 주위를 10대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다. 불감 안쪽 좌우 측면에는 각각 사자를 탄 문수보살과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이, 불감의 양문 안쪽 면에는 인왕상이 타출기법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불감의 내부 천정에는 용을, 바닥에는 연꽃을 장식했다. 불감의 바깥 측면에 각각 두 구씩의 사천왕상을, 뒷면에는 구름에 휩싸인 신중들과 연꽃 넝쿨무늬를 은판에 새겨 표현했다. 동일한 형식을 지닌 불감이 전남 구례 천은사에 소장돼 있는데 불감 안에는 금동불 두 구가 안치돼 있다. 현재 내부의 불상은 남아있지 않지만 원래 이 불감에도 불상이 봉안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